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은 9월 24일.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 저녁 뭐 먹지입니다. 그나저나 벌써 9월이 끝을 보이고 있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다들 쏜살 같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마 개강총회며 동아리 회식이며 갑작스러운 번개 모임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리들은 즐겁고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곤 하는데요. 특히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두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혼자서 마음 편히 즐기는 저녁 한 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소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바로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 주제가 혼밥할 때 먹기 좋은 메뉴거든요. 내 엉망을 받아줘 평범해지지 않아 김승주의 주인공의 법칙 실눈 뜨고 살게 줘 소년으로만 남아지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게 난 여기에 머물러 있을게 시간도 시계도 없으니까 엉망도 작품도 망가지니까 내가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아도 돼 여긴 헬멧을 안 써도 잡혀가지 않아 저기 가드레 뜨어도 절대 흘리지 않아 가진 돈이 떨어져도 날 버리진 않아 여기 날 죽게 두진 않아 시간도 시계도 없으니까 엉망도 작품도 망가지니까 내가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아도 돼 여긴 헬멧을 안 써도 우린 헬멧을 안 써도 잡혀가지 않아 저기 가드레 뚫어도 절대 피 흘리지 않아 가진 돈이 떨어져도 날 버리지 않아 여기 여러분은 혼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해서 혼자서 밥을 먹는 것에 부담이 전혀 없는데요. 특히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딱히 약속이 없으면 거의 혼자 먹는 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혼밥을 하려면 몇 개의 난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1인분 주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치찌개나 칼국수처럼 1인분 주문이 안 되는 메뉴는 쿨하게 보내줘야 하죠. 둘째로는 양이 적당해야 합니다. 마라샹궈나 엽기떡볶이처럼 혼자서 먹기에는 양이 많은 메뉴도 있어서 그날 내내 먹고도 냉동 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칼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또 1인분은 주문이 안 돼서 정말 슬펐던 경험. 마라샹궈가 너무 먹고 싶어 주문했다가 그날 내내 마라샹궈로 끼니를 해결해 배가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요즘인데 가끔은 정말 서러워지곤 하죠. 그렇게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치트키 같은 메뉴가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 성공했던 메뉴. 오늘의 추천 메뉴는 연어 덮밥입니다. 어떤 나는 내게 장상현 씨 밴드의 푸르른. 평소와는 다른 기분 속을 살게 처음엔 우린 여기 같은 곳에 있던 건 아니었나 펼쳐진 하늘이 그댈 향해 전부 다 들이찰 때 우리 연어덮밥은 말이죠.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밥이라 정말 든든하고 부드러운 연어와 소스를 비벼 한 숟갈 떠먹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음식이랍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맛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연어덮밥이 엄청 고급스러운 메뉴라 생각해서 자주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저렴한 연어덮밥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제가 연어덮밥에 빠지게 된게 말이에요. 대학생으로서 가끔은 가격에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렴한 연어덮밥은 부담 없는 선택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뭔가 기분 내고 싶을 때,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는 가격은 조금 있지만 더 맛있는 연어덮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날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배달을 시켜서 여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집 들어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먹을 수도 있으니 연어덮밥은 언제 어디서나 실패 없는 메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딩을 부탁해. 벗어날 수가 없어. 푸른 건 어제 내 것 같았는데 오늘은 왜 또 찬바람이 부는지. No way 이럴 걸 알면서도 빠져든 날 멈출 수가 없어. 엔딩을 부탁해. 네 멈출 어딘가 내 자리 있을까. 너라는 절정에 올라도 넌 내리막. 사랑의 페인가 내게 피폐해진다. 내게서 잡히고 싶어 난 피해자. 우리 사이에 넌 항상 물음표 물음표 다 됐고 이제 찍어 마침표 찍어 다 확실한 걸 원해. 네 원해 원해 앞에 네. (목소리)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타지 생활을 하면서 가끔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신중하게 고른 한 끼 식사는 저에게 큰 낙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식사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지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죠. 마치 자주 먹지 않던 연어덮밥을 좋아하게 된 저처럼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이 나 자신을 위한 배려와 휴식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특별한 힐링일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편안한 저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D 김다나, 기술 윤세연,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H.U.B.S.